하루 세월은 가도 언제나 거울엔 다른 얼굴들 밤이 오면 밤이 오면 세월의 아픔을 잊을 수 있나 거칠은 창밖에 유란한 불빛 늘어진 옷자락에 눈물 젖는데 아, 세월이 세월이 흐르면 이 지나간 시간 그래도 가슴엔 사랑이 있고 가로등 불빛 켜질 때면 언제나 내 모습 길을 헤맨다 이 밤이 지나가면 그대 모습도 젖혀진 커튼 새로 떠나가겠지